멈출 수려 하디고 끝이깎고 멀리 하노 그양 버릇 잘난 능한 진다 양 라인 쓰리 하디고 tak pernah kau fikirkan perasaanku padamu kau selalu mendua kau tak pernah berubah kau tinggalkan aku perasaan saat nanti